Ashley, I think something happened to me. You're right. 첫눈에 반한다는 그런 설정. 영화에서 나 볼 것 같은 유치함. 절대 없을 거라 믿어왔던 나인데. 널 처음 본 거야, 처음 볼 건가요? Yeah. Oh God. Please tell me about this love. 모든 광고 속에서 너의 존재만 느리게 흘러. 이 느낌 뭔지 대체 뭐였니? 모든 감각이 다 사라만 신라 같은 순간에 의심 없이 난 그대로 너에게 빠져들어가. 벌써 마음을 빼앗긴 채 달라진 거야, 새로워진 거야. 이제 막 시작 그녀니처럼 어제와 다르게 모든 게 그저 아름다워 보여. 망설임 없이 대담해져가. 이대로 영원히 가지고 싶은 거다. Please tell me about this love. 제발 지금 이 순간 너도 날 찾고 있다 말해줘. 달콤한 향기, 달라진 공기. 나도 못한 나를 발견한 직전 같은 순간 Yeah.